나를 놓는 것도 like an 애착은 말투도 나쁘지 않은걸 Boy you know no no no Like the way 말없이 손을 잡고 Like the way 조금은 놀래도 싫지가 않은걸 You know Boy Boy 물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벌써 열두시 어떻게 벌써 열두시네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ing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 둘 마음이 같은 조그만큼 붙잡고 있는 걸